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사이에 문화, 예술, 유산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량해문이 조인되었습니다. 김종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과 다또수리 모하메둔 나주리 빈 아부돌 아지주 관광 및 문화상이 량해문에 수표했습니다.